하얀 어둠굴 속에서 춤을 춰 반짝이는 꿈들이 펼쳐져 끝없이 이어지는 리듬 속 함께라면 모든 게 완벽해 산호동굴 속에서 춤을 춰 반짝이는 꿈들이 펼쳐져 끝없이 이어지는 리듬